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? 1번.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. 2번.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. 3번.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. 4번.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.